기다림 속에 하루 가고 얼마나 오랫동안을 참아야 해. 잊으려 애를 써봐도 쉽지 않아. 그대 생각에 또 울고 말았죠. 무엇을 담아보아도 허전한데 누구와 얘기를 해도 혼자인 기분. 하루가 천일 지나듯 어디게 가고 잘하지 못한 후회뿐인 것. 어딨나요 내가 힘이 들 때 돌아보면 항상 잊게 따던 사람. 산다는 게 서로의 가슴이 무감해져 간다는 게. 사랑해요 가지 마요. 우리 남남이 되기엔 추억이 너무 많은. 사랑